뭔지 모르게 좀 텁텁한 하루 습관처럼 또 집을 냈었어 But I don't know you 비친 내 모습이 But I don't know you 왠지 처량해 언제든 다